애인이 되어주세요. 외롭고 쓸쓸한 나의 가슴에 사랑이 스트도록 뜨거운 눈길로 상처뿐인 나를 달래줘요. 오늘도 캄캄한 밤 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끌리는 사람 사랑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는지야 손짓하며 미소를 짓는 그 사람 나의 가슴에 추억이 스트도록 따뜻한 미소로 상처뿐인 나를 달래줘요. 오늘도 캄캄한 밤 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사랑